하나, 둘, 하나, 둘, 셋. 나 오늘 놀래, 달려볼래. 남이 뭐라든 신경 끄고 my way. 넌 지금 뭐해, come on baby. 숨지 마. 지금 노래 올려줄래. 아무 생각 안 들 때까지 oh yeah. 근데 넌 뭐해, come on baby. 네 몸이 반응하는 대로 go. 작정하고 널 준비해. 소매는 것도 놓지 준비해. 가볍게 살짝 몸만 풀어줘 baby. 마지막인데 시즐겨 커피 땜땜 막지막진 않을 테니 오늘 즐긴 땜땡 얼마나 좋지? 이불 속에 들어갈 땐 baby 집 가는 길 기분이 흐른 날 기분 지금 이 기분